마음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춰서 떠나시는 님의 뜻은 등불이 되어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 즐거움이 넘칩니다. 님께서 가시 건 손에 들고 마음껏 흔들었어 가신 뒤에 제갈 곳도 님의 기는 별빛처럼 님의 행복 빛나소서.